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3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속에서 해내외의 온 결의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 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의지를 안고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방해 책동을 준열히 규탄하고 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재도이칠란드 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 재카나다 조선인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은 연속회의 파탄 내리는 반통일 매국노 박근혜를 규탄한다. 자주 평화통일 연속회의 성사 성공시켜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영구히 지켜내자 등의 성명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조선 당국의 극악한 반통일적 책동을 단죄하고 온 민족의 힘을 모아 연속회의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민족통신을 비롯한 해외동포 언론들과 동포들도 리승만의 단선단정을 능가하는 박근혜의 연속회의 거부 책동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연속회의를 부정하지 말며 사드 대신 북남대화로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협동체 지역준비위원회들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가로막는 남조선 당국의 책동을 폭로하면서 해외동포 사회의 연속회의 지지 분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 제1번조선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조선청년동맹중앙상임위원회, 제1번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상임위원회, 제1번조선문화예술가동맹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일본 지역의 동포 조직들과 개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들을 통하여 지난 8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를 위한 북남 해외 실무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연속회의 성사를 바라는 결의의 소망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연석회의 제안을 위장평화공세로 헐뜯고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 성원들을 단합하는 것은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북의 연석회의 개최 제안에 호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통일대회합을 끝까지 막아버리는 기도에서 출발한 용납 못할 반통일 행위로 된다고 단죄 규탄하였다.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와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를 비롯한 중국 지역 조직들도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고 뜻깊은 조국 해방 이른 한도를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연속회의가 남조선 당국의 악랄한 방해 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애국애족의 열의와 연대 단합의 힘으로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연속회의를 기어이 성사시킬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 연습과 동족대결 책동에 광분하며 연속회의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결의의 지향과 의지는 무엇으로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당국은 해내외에서 날로 높아가는 온 결의의 통일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공화국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한다. 북측준비위원회는 연속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내외 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시며 거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